결론이 뭔데 또 그래서 어쩌겠단 건데 I break your break your heart never ask for much 애써 노력 I win my oh 쉽게 뱉은 말 좋아 참지 마 I ain't nothing Can I kick it? Yeah. Come come on, 저 하늘 위에 한바탕 난리를 치며 불을 지를 거야. Can I kick it? Yeah. 너라는 세상을 부셔버리고 나 환하게 눈 부셔버릴 거야. And I'm letting it all out. 이리 걷잖아. 이젠 너를 찾을 거라고. 나 혼자여도 괜찮아. 불쌍해했지만 이젠 너를 잊을 거라고. Never needed nothing else, just a little love from myself. And you couldn't be the one to help. Had to kick it and I didn't tell whoever you wanna tell. Get a kick to the curb, get kicked out. Never kick a girl when she kicked down. Who you gon' kiss now? No, you gon' miss how I move from the top to the bottom. I'ma kick snail. 어둠 밤이 날 감싸지만 이제서야 나를 위해서 춤을 출 수 있어. 너란 벽을 넘어서 I'll kick it if you're down, kick it if you're down. Can I kick it? Yeah! Come come on 저 하늘 위에 한바탕 난리를 치며 불을 지를 거야 Can I kick it? Yeah! 너라는 세상을 부셔버리고 나 환하게 눈 부셔버릴 거야 And I'm letting it all out 이리 걷잖아 이젠 너를 찾을 거라고 나 혼자여도 괜찮아 불쌍해했지만 이젠 너를 잊을 거라고 결론이 뭔데 또 그래서 어쩌겠단 건데